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7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일주일의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유대 분파들,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혜롭게 그들의 권위를 부끄럽게 만들면서 그렇게 대처하셨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잠시 주춤할 때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나타나서 다시금 예수님과 세금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공격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봤던 그 앞에 있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이렇게 굳게 닫게 만드셨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그 유대 분파 중에 하나인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네, 사두개인들은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좀 유대교에선 작은 분파였지만 부를 갖고 있던 귀족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귀족들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또 성전 안에서 제사장 가문과 깊게 연관이 있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어떤 종교적인 그 의식적인 부분에서도 깊이 관여를 했던 그런 그 분파였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위치 그리고 그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확보하게 만들어줄 헤롯 땅이든 혹은 로마와 매우 우호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앞에 본문의 이슈였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정말 현실주의적인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너무나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자기 현실을 더 누리게 해주는 거, 자기 현실을 복되게 확보해주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상관없는 것 같은 내세나 영적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계속 산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몸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유대교 그 경전 중에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모세 오경 이후에 나오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그 하시는 활동들과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자신의 현실적인 어떤 그 축복, 현실적인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에 위협이 될 거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괜히 이 로마를 자극하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어떤 그 부와 어떤 영향력이 깨지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그 질문 있잖아요. 부활 때 그런 모세의 법에 의하면 뭐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한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의 동생들이 계속해서 그 형수의 남편이 되어서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모세의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 법에 의하면 부활이 정말 있다면 부활한 그 다음에는 그 아내는 그 일곱 명의 남편 중에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걸 이제 수원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사취수제 혹은 뭐 계대법 뭐 이렇게 막 다양한 이야기로 불리긴 하는데 이러한 논쟁에서 갖고 온 이 그 구약의 내용들은요. 이 본래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할 때마다 가져왔던 그런 어떤 논증거리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이런 영혼 불멸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율법에 나오는 수원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원법은 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남자의 동생이 죽은 그 형수와 그 결혼의 관계를 맺어서 그 죽은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 법이 작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수원법이야말로 부활이 결코 가능하지 못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성경의 증거라고 믿었고,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웠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이 이 수원법을 들고 이렇게 나오면 바리새인들은 수세에 몰려서 꼼짝을 못하고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몇 차례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자신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볼 때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 편에 있었고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다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죠. 일곱 명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도 죽었는데 그 다음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만약에 이 현실이 죽음 뒤에 세상이 있다면 부활한 다음에 세상이 있다면 부부관계에 혼란이 있는 건 아니게 되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이 없고 죽음 다음에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을 확보하는 거, 이 세상에 누리는 거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두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믿는 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현실에서 우리를 복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지켜주냐 거기에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하시죠.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깁니까? 왜 모른다고 예수님이 하십니까?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기대, 가치를 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면서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 때는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고 다시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날 때는 살아날 때는 결혼이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세상에 우리에겐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행복하게 서로 남녀가 즐기면서 또 자식 낳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걸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분복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게. 따라서 부활 이후,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는 그 부활이 따로 그 결혼이 따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 참된 결혼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결혼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수혼법이라는 것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혼법도 단순히 어떤 그 대를 잇거나 뭐 재산을 계속 확보하거나 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수혼법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게 오직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요, 그 자식은 동생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라는 존재는 장자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신자가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런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과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성경이 의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나에게 어떤 걸 도움을 주냐,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냐, 온통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그들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였습니까? 우리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래 다 죽은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아멘.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립니까? 네.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거. 그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죽은 자인 것을 모르는 거죠. 자신들은 그 육체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들을 더욱 확고히 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잘되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뭐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육체적인 어떤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사두개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에게는요, 그냥 이 세상의 것만이 전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세상 안에 갇혀있는 분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이 세상의 한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부활이라는 것도 이 세상의 한계 속에서 또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이 사는 이 세상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죄 많은 육신에게 세상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분의 능력은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와 방불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참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셔서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 세상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당연히 이러한 든든함, 이러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상 사는 동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자가 세상의 것에 매어 있어서 없으면 풀이 죽고 뭔가 좀 있으면 막 목에 힘이 들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교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럼 어떻게 육체적으로 죽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됩니까? 이런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알몸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그 말씀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몸의 부활이 아직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나 그들에게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고 믿고 참된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확보한 것, 세상이 누리게 하는 것,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위협을 주는 것 같자 그 예수를 외면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쌓아온 안정과 행복, 그것을 위협한 자를 없애야 했던 것이죠. 경쟁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 내면의 내면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참된 행복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잃을 것 같은, 사라질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궁핍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부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거나 그곳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되며 그 세상적 부함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기보다는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매여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오해가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참된 생명을 얻었고 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든든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면서 또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